Just imagine. I know you want it. Stay with me. 여전히 알뜬 말투 귀에 맴도는 말투 얼굴을 붉히고 가슴이 들떠오죠. 네모난 버스 안에 작게 들려오는 흔한 노래. Oh. 미끄러지듯